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 투쟁 시기에 친히 지으신 부루의 고전적 미용작 혁명가요 조선인민 혁명군. 조직하고서 무산 대중 진압에 더불었습니다. 사회의 불평등과 민중 압박을 일하는 병사에게 분노를 하여 만군노의 병사진을 집어치우고 으로 들으실 노래는 혁명가요 혁명가. 우리 집사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기쁨 싣고 달리는 말발구. 아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어설 노래는 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 한별 만세 조사의 땅.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